우리였어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. 사랑이 사람만으로 완벽하기에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.